아, 오늘 아니, 무슨 그 위에 예. 셔츠가 화려합니다. 색깔이. 아, 네. 김유동 씨의 그 화사한 모습과 잘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뭐가 화려해요? 단색인데. 색깔이 분홍색이니까. 네. 핑크. 네. 좋은데요? 무늬가. 우리 집 이불 호청하고 똑같은데, 무늬가. 아, 좋아요. 이 디자인이 꽤 괜찮네. 여기 쫙 내려와가지고 좋네요. 밑에 바지하고 참 그 바지, 신발, 뭐 위에 옷, 목걸이, 헤어스타일 뭐가 좋아야를 이루는 거예요? 네. 우리가 농담이에요. 아유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머리 스타일이 되게 오늘... 멋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진짜 되게 멋있어요. 저는 오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대꾸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 서로 그래야 그게 대화죠. 이렇게 가고 알았어요. 가고, 감사합니다. 가고, 제 헤어스타일 칭찬해 주셔서 되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데 예. 그거 같아요. 옛날에 그 오락 뽀글뽀글의 공룡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그 왜 되게 귀여운 아기 공룡 있잖아요. 그 방울 뿜어내는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괴물 그 딱 가두고 막 알아요. 알아요. 네. 되게 알아요. 귀여워요. 여기 뒤쪽 머리하고 예. 꼭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저번 공연 때부터 되게 예쁘다. 예, 어떻게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야 목소리 터프하지, 무대 매너 터프한데, 야 얼굴은 탁 곱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죠? 뭐가 좋아요? 앞에 얘기 다 했잖아요. 안 들었나 봐요. 예, 좋다는 거죠. 자 리플 할까요 이제? 합시다. 네. 네. 네, 음악 좀 네. 주시죠.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좋다. 음악이 너무 비장하고 슬픈데. 비장. 자, 조용히 해, 조용히. 아이디 조폭 슈렉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가위에 눌려보신 적 있습니까?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매일 밤 가위에 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면 꼭 귀신을 보는데요. 17년 동안 본 귀신만 해도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그것도 종류별로 다 본 것 같습니다. 잠자기 전에 형광등과 TV를 켜두기도 하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네요. 편안하게 잠 한번 자는 게 슈렉의 소원입니다. 저의 가위 눌림을 멈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야, 이게 되게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 키보드 연주가요. 야, 키보드와 지금 기타에 또 각종 기타가. 이펙터. 그 다시 네. 한번 네. 끼룩끼룩. 아, 약간 디스토션을 밟은 상태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 그죠? 약간 디스토션을 밟은 상. 아, 기타 좋은데요. 기타가 기타가 어디 거인지 아세요? 팬더인가요? 네. 팬더? 네. 59년산? 그래? 오, 되게 괜찮은데? 네. 자, 첫 번째 분 아이디가 배구왕 허재라는 분입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배구왕 허재 아예 홈런왕 편승엽 이후로 최고인데요. 한 술잔을 부딪히며 천천천 이렇게 하는 건데 들어봤구나. 아, 하여튼 아우, 배구왕 허재. 예, 배구왕 허재. 아, 허재 씨 스파이크가 예술이죠. 좋아요. 가위에 눌리신다고요? 주먹 쥐고 주무세요. 가위는 주먹이 이깁니다. 근데 그 밑에 더 강력한 리플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럼요. 김비존? 이런 아이디인데 가위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도토리 묵, 청포 묵, 어, 묵. 많이 드시고 가위 이기세요. 야, 어, 좋은데요. 여러분, 너무 냉정하게 잣대를 적용하지 마세요. 별로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이렇게 예. 리플을 올려주신 분들의 성의도 생각하시고, 예. 열심히 읽어주는 우리 윤도현 씨의 성의도 생각해서 많이 웃어주세요. 아이고, 가위바. 나는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난 이 사연에 충실하는 거. 다음 리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기분이 좀 괜찮으셨어요? 예, 예, 예. 다행이다. 아유, 매번 방송 때마다 달래감에 해야 되니. 자, 이번에는. 자, 다음은. 아이디가. 아이디가. 제동걸기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제동걸기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누구 다 설명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제동걸기라는 분이. 허허. 참 별일이군요. 얼굴이 조폭에다가 슈렉이면 귀신들도 놀랄만 한데. 혹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아, 귀신도 놀랄만 한데 얼굴을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라. 너무 사람 얼굴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슈렉 영화 저 봤는데 귀여운 캐릭터던데? 무섭지? 슈렉 얘기가 나온 김에 슈렉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네, 한번 무대로 모셔볼까요? 혹시 우리 매니저분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데요. 제가 살아있는 슈렉을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아, 우리 매니저분인데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아, 제가 아, 나오신 김에 여기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 매니저분인데 유도하셨고요. 나오신 김에 저기 우리 슈렉쇼 한번 보여주세요. 슈렉쇼. 여러분 박수로. 아, 잠깐만 그래도 네. 나왔으니까 인사 소개는 좀. 아, 소개. 네. 소개. 안녕하십니까, 김나키롬입니다. 가지고. 자, 슈렉쇼가 있어요? 자, 슈렉쇼. 어, 슈렉쇼.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시작. 그 다음 아이디가 이게 아실까 모르겠네. 좀 오래전 그 만화 영화 패러디 아이디인데 아이디가 숨어프라는 분입니다. 숨어프. 예. 귀신을 종류별로 보신다고요? 하. 저 혹시 저 그 중에 그 저 누드도 있어?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냥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폭 피어나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분들 피어나로 넘어가는데 조폭 피어나라는 분이 그 요즘 추세에 따라서 말이죠. 귀신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 5일 가위제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아, 니들도 피곤하지 않느냐. 주 5일만 좀 와달라. 그런 얘기죠. 네. 이분 저 근데 이거 제가 저도 가위 눌려봐서 하는데 네. 이거 심각해요 진짜. 이거 아, 그럼 무섭죠. 웃긴 사연이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얘기인데 네. 진짜 뭐 저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자기를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자기가 이겨내야 귀신을 보거나 가위 눌리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한번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봐야죠. 아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 뭐 결론을 하세요. 아, 제가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스스로 강해지고 네. 주위에 낮에 좀 사랑하는 사람도 좀 만나고 네. 낮에 좀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요. 즐거운 일 많이 네. 하고 그래서 네. 몸을 스스로를 이렇게 저녁 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왜 그냥 골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없이 네. 와서 가위를 눌러도 그냥 계속 자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럴 정도로 조금 이렇게 가위 눌려도 잘 모르고 그냥 하, 자는 거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그렇게 해서 낮에 자기 스스로를 학대한 사람은 편안한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가위 눌리는 건 좀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